가만 그럼 숨어있던 딸처럼 감춰졌던 진실은 프루스로만 비틀내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나 자 여기 moment of truth 이제 넘쳐나는 분열을 멈춰봐 오케이 moment of truth 재소 리듬 앤 브루스 인간들은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붙여라 네가 짜박 그릇을 위해 서였나 조용하던 프루스 나무에 크루스가 너무 많아 이제 moment of truth 희생을 무릅쓰면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적지가 들을 수많은 분열을 누를 수 없지 자 여기 moment of truth 이제 넘쳐나는 분열을 멈춰봐 오케이 moment of truth 칼을 위두를 수 없어 나는 또 글을 쓴다네 토해는 내 노래들은 일종의 크로스오버지 자 여기 마음과 마음을 합쳐 너무로 꿇을 수밖에 없을 걸 오케이 moment of truth 미치오가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 미치오가는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 태초에 하나였던 대륙은 신의 의지 모두들 정답게 사랑하며 지내는지 알았건만 언제부터 꾸준 빛내리는지 순례를 따르지 않던 종족의 대가는 파멸 붉은 종이 불을 뿜으며 대지를 갈랐나 쟁점은 이것 상처 받을 말을 뱉었나 불신의 불씨 가슴에 쓴 글씨 불씨의 선제 공격 단번에 불침을 알아들어 그 옛날 분열에 적어도 하나의 종이 세상에서 사라지네 죽어도 때론 누가 중심을 다시 잡아 추어도 바다를 메꿔 추어도 버림도 없어 죽어도 돼지는 지금 돼지의 욕심 부른 쾌지 배는 지금 혼자 창궐한 병을 잡아 내길 60억 꾸네일 알지 못할 때쯤에 라단가이부 다시 만나 상상 속 꿈에일 배치오가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 미치오가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 알다시피 쉽진 않아 실질적 합의란 결합이란 없고 확인하러 없던 것도 없지 없지 조합이나 넣고 서로 설득하기만 바쁜 대결 합의란 것도 의미 없지 마음 같아서는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이 노래 판계야 세상의 관계와 분열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대화 변질된 생각의 틈 속에서 내게로 먼저 또 다가가 날 막지 말아봐 바람과 같이 바다같이 아직 넓지 않은 공간 속에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때 숨 잡을래 여태껏 잡았네 멈춰봐 어쩌다 모른 채 여태 살았네 걸어온 건 더러운 길 바라본 판계야 인간들의 판계와 던진 마지막 대화 미치오가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 미치오가 찬대지와 하나의 대륙 하늘을 맞아 꿈꾸었던 영원한 제국 둘이 다시 하나가 돼 불에 춤을 춰 두 날개를 펴고 파는 게 아래 꿈워